HUBS 목요일의 올림푸스 오늘도 올림푸스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월 개강을 한 지도 벌써 일주일. 다들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고 계신가요? 새학기가 되면 다들 새로운 목표 한 가지씩은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 세우셨나요? 꽃답 해보기, 대외활동하기, 동아리 들기. 다들 멋진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제가 세운 저의 이번 학기 목표는 바로 CC학기입니다. 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캠퍼스 커플에 대한 로망,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새내기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처럼 사랑의 진심인 여신에 대한 신화를 준비해봤는데요. 두근두근한 사랑 노래 함께 듣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알려드릴게요. 루시의 놀이 멀어져가는 꿈의 잔상처럼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아 때로 밀려오는 생각이 내게로 평 닥쳐 어린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 환상이라 말하고 무감각해진 시계바늘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 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은 나라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하 얘기하는 사람 뒤돌아 떠나도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래도 스치는 해성처럼 설날인 듯한 아름다움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사랑에 빠진 여신 그녀는 바로 달의 여신 셀레나입니다. 네? 달의 여신은 아르테미스 아니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아르테미스 이전에 셀레나가 먼저 선대 달의 여신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여신이라 조금 낯설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1대 달의 여신 셀레나.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랑에 빠진 여신이랍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여신이랍니다.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아르테미스와는 다르게 셀레나는 스라의 자식을 50명이나 두었을 정도로 사랑과 연애의 진심이죠. 평소와 같이 하늘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셀레나는 양을 치고 있던 목동 엔디미온을 발견하고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아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발견한 사랑이라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운명적인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사랑인 엔디미온을 도와주고 몰래 지켜보며 짝사랑한답니다. 졸고 있는 그를 대신해 양떼를 물기도 하고 자고 있는 엔디미온에게 몰래 뽀뽀를 하고 도망가기도 하죠.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서 엔디미온을 짝사랑하는 셀레나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여신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귀여운 소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런 깜찍한 첫사랑이 꼭 좋은 결말을 이루면 좋겠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과 신의 사랑은 결말이 대부분 좋지 않죠. 과연 그녀는 인간과 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징크스를 깨고 자신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지드래곤의 무제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널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근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이젠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의 그 마음을 난 믿을 수 없어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 Snow. 인간을 사랑한 여신 셀레나 아마 셀레나도 인간을 사랑한 신들의 슬픈 결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짝사랑에 힘들어하던 그녀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제우스를 찾아간 셀레나는 인간인 엔디미온이 영원히 늙지 않고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제우스는 그녀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부탁을 들어주고 맙니다. 제 생각에는 제우스도 아마 자신의 연애 문제로 매우 정신이 없던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자신이 최고 권력을 가진 절대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 한 명을 영원히 재워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엔디미온은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고 말죠. 셀레나는 그런 그를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몰래 데려가 영원히 사랑하고 보살펴주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몰래 하는 귀여운 짝사랑이 갑자기 납치와 감금이 난무하는 호러무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역시 신과 인간의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볼빨간 사춘기의 블루 지금 내 맘의 색깔은 blue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예전엔 나 좀 예민해 내게만 참 까다롭잖아 자신했냐 물어보냈어요 난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해 미안해 미워해 조금은 좋아해 좀 야윈 모습이 안쓰럽긴 해도 나는 또 아직도 네 눈을 보니 내가 참 미워 보이지. 바라게 부부 우리가 지레지네. 서로의 맘도 바라게 물어갈 때 내 맘은 true 너와 함께 있을 땐 사랑받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전화나 좀 피곤해 내게만 참 까다롭잖아. 잘 지냈냐 물어봐도 돼요. 난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아파했으면 해. 미안해 미워해 아직 널 좋아해. 내 지친 모습이 안쓰럽긴 해도 나는 또 아직도 네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걸. 여전히 내가 참 미워 보이지. 바라게 부부 우리가 지레지네. 서로의 맘도 바라게 물들어갈 때 내 맘은 true 너와 함께 있을 땐 사랑받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미안해 미워해 조금은 좋아해. 여러분이 셀레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저라면 엔디미온에게 직접 다가가 말부터 걸었을 것 같네요. 너무 식상한 대답인가요? 하지만 가만히 몰래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사랑은 직접 쟁취하는 거라고요. 셀레나처럼 편법을 이용해서 사랑을 얻는 건 비겁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 말처럼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미남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셀레나였다면 제우스에게 엔디미온을 영원히 재워달라는 소원은 절대 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잠들어버린 엔디미온을 영원히 내 곁에 둘 수는 있더라도 셀레나가 처음에 반해버린 생기 있고 밝은 모습의 엔디미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물론 셀레나는 잠들어버린 엔디미온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한 삶을 살았지만 만약 제가 그 상황이라면 아주 잠시 동안은 행복하더라도 얼마 못 가 다시 제우스에게 엔디미온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잠들어버린 엔디미온은 그저 빈껍데기 뿐인 사람이잖아요. 빈껍데기와 혼자 하는 사랑보다는 비록 못 이루어지더라도 몰래 하는 짝사랑이 덜 비참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처럼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짝사랑을 자기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무모한 도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셀레나처럼 사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이내 떠나가버렸던 네가 아직 그리워. 그때 조금 더 적게 내버려줄걸. 어디서부터 은준영과 10cm의 소나기. 너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 우리 함께였던 시간이 길지 않은데 넌 참 많은 걸 남기고 갔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내게 주지 못한 마음들 갖고 쓰리렀나 봐. 조금만 조금만 내게 머물러서 모두 가져가줄 순 없을까. 후회 젖은 추억은 아까 무게를 덜까. 혼자 짊어지긴 버거워 내 약해진 내가 억지로 삼켜냈던 내 두 애네들 부르다 네 기억 위로 지쳐 잠이 들죠.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yeah. 이미 떠나가버렸어 너가 빠져버린 하루에 채워진 공허함 또 숨 막힐 듯 날 몰아세우는 걸까 익숙해질 수도 있을게 안 무뎌진다는 걸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재미신 So I envy you 태연의 I envy you 모르시는 분이 없는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의 뮤비와 안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곡은 사실 셀레나보다 더 유명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모티브로 한 곡인데요. 신전을 배경으로 한 뮤비를 살펴보면 순결의 여신님에도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혼자 괴로워하다 결국 이별을 맞이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인 태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뮤비뿐만 아니라 안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초반 안무는 자유롭던 여신의 모습을 표현한 듯 활동적인 춤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노래 중반부에서는 마치 사랑에 빠진 스스로를 벌하는 듯한 수갑을 표현한 안무가 등장하거든요. 뮤비뿐만 아니라 안무로도 아르테미스를 표현했다니 마구마구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라디오 다 들으시고 태연님의 I envy you 뮤비나 무대 영상 다시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일이다. 영화 몰랑루즈의 명대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아름답지만 사랑받는 일도 그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고파하는 사랑받는 바로 그 기분. 생각만 해도 설레고 웃음이 나오죠. 사랑받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또 없거든요. 하지만 받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모른 채 셀레나처럼 사랑을 주기만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 바닥나서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주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함께 배워보는 것 어떨까요? 혼자 하는 사랑보다는 함께 하는 사랑이 더 크고 아름다울 테니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화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HUBS